아스트라틴 라주라테스의 수리아들 코리아 월 할카테스의 수리아 리드라시티 피쿠라티 주체 바이아난 무시타라칸 야오마이스 아니와리 수린 와사드스 와리 수린 미나다 시아르 이스틴카란 리 아메리카 와 오말라이알 쿠리나 지노민 와 이스티프자자 디히민 아스카리아틀 모아디아 리주무리아티나 카만나시라틀 저리자틀 힌디아 라이징 오루파 피 아다디아 스와드르 야마사민 와리 수린 민후 마카라탄 타프타우 자우라 이티아이 아메리카 비타하디틀 쿠리 시말리